저는 말씀의 제목은 고난주간 새벽예배 수요일의 별칭이죠. 침묵의 날, 은퇴의 날, 기도의 날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침묵의 날, 은퇴의 날, 기도의 날. 고난주간 수요일의 별칭이 되겠습니다. 사복음서 성경을 보시면 이 고난주간 가운데 특별히 수요일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사복음서의 대부분이 고난주간 한 주에 집약되어 있는데 이상하게도 수요일 그 하루에는 아무런 기록이 없다는 사실이죠. 따라서 사람들은 이날 예수님이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또 아무 사역도 하지 않으시고 배단위로 물러나 쉬셨다라고 생각해서 이날을 침묵의 날, 은퇴의 날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아무 말씀도 하지 않고 배단위로 은퇴하여 쉬신 날이다. 그 근거 구절이 되는 것이 누가복음 21장 37절, 38절이죠.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나가 감람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이면 항상 감람원이라는 산에서 쉬셨다. 이 감람산, 이 근처가 바로 베다니입니다. 베다니에서 밤이면 들어가서 쉬셨다라는 근거가 되는 것이죠. 이 누가복음 21장, 이 전장인 누가복음 20장을 보시면 우리가 어제 살펴보았던 바로 변론의 날, 화요일 끝부분 부활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마지막 화요일의 말씀, 그리스도를 다윗의 자손이라 말하는 것을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최종 변론에서 승리하신 그 멘트가 이전 누가복음 20장에 나와요. 따라서 21장에 기록된 이 감람산 베다니에서 쉬셨다. 그리고 이 말씀을 근거로 수요일은 베다니로 은퇴하여 쉬셨다라고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태복음 26장 6절도 화요일 끝부분, 고난주간 화요일 끝부분에 해당하는 말씀이죠. 26장 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 계실 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때는 화요일 변론의 날 12번째 사건, 맨 마지막 사건 끝부분을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이후 마리아가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붓는 사건의 장소도 베다니라고 기록하고 있죠. 바로 이 마태복음 26장 6절, 이 전구절인 26장 5절을 보시면 미뇨가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말자. 우리가 어제 살펴봤죠. 논쟁의 날, 이때 종교 지도자들이 패배한 후에 야, 유월절에는 예수를 잡을 수가 없겠다라고 논의했던 것이 바로 마태복음 26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의 아무런 행적이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것을 보았을 때 예수님은 이 화요일 끝 무렵부터 수요일까지 계속해서 베다니로 물러나 계셨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수요일에는 베다니에서 나오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성경 자체가 침묵하고 있는 고난주간 수요일, 오늘 예수님이 머무셨던 이 베다니는 과연 어떠한 곳일까요? 이 베다니는 헬라어로 베다니아, 그 뜻을 보면 눈물의 집,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이라는 처절한 뜻을 담고 있습니다. 눈물의 집,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 실제 예수님이 밤마다 머무셨던 이 베다니는 온갖 환자들이 모여있던 곳, 돈 없어 가난에 찌든 자들이 집단적으로 모여 살았던 곳입니다. 그래서 베다니의 그 이름의 뜻이 눈물의 집, 슬픔의 집, 괴로움의 집이 된 것이죠. 즉 예수님은 이 눈물의 집 베다니를 드나드시면서 죄로 인해 고통받고 슬픔에 잠겨있는 인생들을 해방시키시는 구속 역사의 일을 친히 진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마지막 고난주간에 베다니에 주로 머무셨는가? 실제 당시 질병으로 가난으로 고통받는 자들과 함께 하신 것이지만 이면적으로는 죄의 짐 아래 고통받고 슬퍼하는 억조 찬생, 모든 인간의 구속 역사를 위해 무언가 일을 하신 장소였다는 사실이에요. 베다니는 실제로 구속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입니다. 예수님은 베다니에서 구속사적으로 중요한 일들을 실제 행하신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첫 번째로 이곳 베다니는 예수님의 장례가 준비된 곳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 미리 예비되고 준비되고 계획되어진 곳이 어디나 베다니다. 마가복음 14장 3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리고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말씀하고 있죠. 베다니에서 일어난 사건이 이어지는 마가복음 14장 8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저가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사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장사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이죠. 이것을 미리 내다보고 미리 준비되어진 곳이 어디냐? 베다니다. 구속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장소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베다니는 어떠한 곳입니까? 베다니는 예수님의 부활 또한 준비되어진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활도 구속사적으로 너무나도 중요한 사건이죠. 이것 또한 베다니에서 미리 예견되고 준비되어졌다. 베다니에서 예수님의 부활이 준비되어졌다라는 첫 번째 근거가 무엇입니까? 베다니는 이전에 죽은 나사로가 살아났던 곳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예표, 나사로의 부활이죠. 바로 이 사건도 베다니에서 일어났다. 요한복음 11장 1절 말씀 보시면 어떤 병든 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형제 마르다의 촌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그랬어요. 베다니에 살았다. 요한복음 11장 43절 44절 말씀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나사로의 부활 사건 베다니에서 일어났어요. 또한 이 베다니가 예수님의 부활을 준비시킨 곳이다 라는 두 번째 근거는 무엇입니까? 바로 베다니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실제 승천하신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모두가 보는 앞에서 하늘로 올려 간 곳도 어디냐? 배단이다. 누가복음 24장 50절부터 51절에 기록되어 있죠. 예수께서 저희를 데리고 배단이 앞까지 나가사 손을 들어 저희에게 축복하시더니 축복하실 때에 저희를 떠나 하늘로 올리우시니 말씀하고 있습니다. 배단이 앞까지 나갔다. 바로 감람산 동쪽 기슭에 위치한 곳이 배단이기 때문이에요.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다라고 말해도 맞고 배단이 앞에서 승천하셨다라고 말해도 맞는 거예요. 바로 배단이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의 목격지라는 사실이죠. 세 번째로 배단이는 구속사적으로 어떠한 곳입니까? 결국 예수님의 죽으심, 장례와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구속의 준비를 기도로 마무리하신 곳도 바로 오늘 이곳 배단이였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장례, 예수님의 부활, 이 모든 구속의 핵심 사건들을 기도로 최종 마무리하신 장소도 배단이었다. 바로 이 일을 오늘 하신 거예요. 오늘. 요한복음 5장 17절 말씀 보시면 예수님은 공생애 3년 내내 단 하루도 쉬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 구절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즉 고난주간 오늘 수요일 많은 신학자들은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하지 않고 배단이로 물러나 쉬셨다고 해석하지만 엄밀히 말해 이것은 틀린 것이에요. 예수님은 오늘도 절대 쉬지 않으셨다는 사실이죠. 고난주간 마지막 구속 역사의 흐름이 가장 빠르게 진행되는 이 마지막 고난주간의 향 중심 수요일에 하늘아버지가 쉬지 않으시는데 예수님이 쉬실 리가 없다는 사실입니다. 즉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고난주간 수요일에도 예수님은 배단이로 물러나셔서 인류 구속의 역사를 위해 무언가 일을 하고 계셨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은 이 고난주간 수요일 예수님은 배단이로 물러가셔서 과연 무슨 일을 하셨던 것일까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의 공생애 3년에 그 사역의 패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패턴대로 오늘도 일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충분히 추측할 수가 있어요. 누가복음 5장 16절 말씀 보시면 예수는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기도하시니라 그랬어요. 이처럼 예수님은 최전선에서 복음 사역을 위해 힘써 일하시다가도 잠시 물러나실 때마다 기도로 자신의 사역을 계속 이어가셨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러나셨다고 쉬신 게 아니에요. 우리는 앞에서 일하다가 뒤로 물러나 쉬죠. 예수님은 물러나 쉬신 게 아니라 물러나서 더 중요한 일, 기도의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즉 고난주간 수요일, 오늘 이날에도 예수님은 배단이로 물러나 조용히 하나님께 기도의 일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고난주간 수요일은 침묵의 날, 은퇴의 날, 세상 신학자들이 말하는 그 별칭 외에 기도의 날이라고 박아브람 목사님은 새로운 별칭을 붙여주신 것이죠. 오늘은 쉬신 날이 아니라 기도하신 날이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 고난주간 수요일 오늘 베다니로 물러나셔서 기도하신 내용은 무엇일까요? 바로 아담 타락 이후 4천년 동안 억조 창생 인간들이 지어온 수많은 죄악들로부터 예수님 당시 자신을 핍박했던 유대인들, 종교 지도자들, 또 자신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의 죄까지 포함해서 또 이번에는 미래에 오늘날 우리가 짓고 있을 그 죄악까지 모두 베다니로 끌고 오셔서 중보의 기도를 올리셨다는 사실입니다. 엄밀히 말해 고난주간 수요일 오늘 하루 동안 예수님은 당신의 34년 전생의 가운데 가장 많은 일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영적으로 이해해야 하는 거예요. 과거의 죄악들, 예수님 당시 때 짓는 죄악들, 먼 미래 우리가 지을 그 모든 죄악들을 시공간을 넘나들며 다 끌어오셔서 오늘 베다니에서 다 기도해 주신 거예요. 이 기도 때문에 우리는 당장 멸망당하지 않고 예수님의 보혈로 살아날 수가 있는 것이죠. 결국 고난주간 수요일 새벽을 맞이한 이 침묵의 날, 은퇴의 날 우리는 무슨 일을 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 또한 예수님과 함께 신령한 베다니로 오늘 들어가서 예수님의 어깨에 지워져 있는 우리 각자의 죄만큼은 되찾아와서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죄까지는 내가 지어올 수 없다 할지라도 내 죄는 찾아와야죠. 내 죄를 찾아와서 오늘 내 죄는 내가 기도로 감당해야 되겠다. 오늘은 예수님뿐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된 우리에게도 세상의 말, 죄악의 말, 미움의 말, 어둠의 말을 삼가고 입을 꼭 다무는 침묵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죄악된 세상으로부터 우리가 함께 물러나서 조용히 자신의 지난 세월, 지난 과거를 되돌아보는 신령한 은퇴의 날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은 그동안 우리가 지어왔던 내 자신의 죄, 내 가족의 죄, 내 이웃의 죄, 더 나아가 이 교회와 나라와 민족 모든 죄를 걸머지고 부르짖는 참 기도의 날이 우리에게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행적을 따라 조금도 어긋남이 없는 기도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힘차게 찬송하시고 우리 믿음으로 찬송하시고 예수님의 심정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길 원합니다. 우리 135장 135장 1절과 4절만 찬송하시겠습니다.